TV로 본 기념식장. 백발의 광복회 회장은 3.1운동 경과 보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다치고 체포되었다는 1919년 3월 1일 그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채널에서는 화려한 의상에 웃음으로 치장한 영화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 모습이 중계됐죠. 그곳은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쇼비즈니스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또 질투를 느낄 만한 아주 뛰어난 구성의 쇼무대죠. 하지만 우리나라 배우가 시상식 사회를 보면서 빌리 크리스탈처럼 그렇게 노래한다면 아마 어색하다고 비난을 듣지 않았을까요? 각자에게 어울리는 옷은 따로 있는 거겠죠. 그곳과 이곳 사이의 거리감. 오늘은 조금, 아주 조금 더 잘 느껴집니다. 니카라과 내전을 배경으로 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칼라송 중에서 게레로 데 아모르, 사랑의 전사,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케일라 로드리게스의 노래였어요.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분 3월의 첫날, 길거리를 다녀보니까요, 정말 영화 제목처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더군요. 마치 가로수처럼 태극기가 줄지어서 바람에 마구 힘차게 그 하얀 깃발을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그렇죠, 거의 90여 년 전이죠. 그때 거리를 메웠을 그 태극기는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TV 기념식장에서 그 백발의 광복회 회장은 엊그제 제가 본 TV 한 프로그램에서는 3천만 원짜리 월세방을 계속해서 전전히 다니시면서 그래도 의연하게 꿋꿋이 그 지사 같은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민족은 해방되지 않았다. 해방된 것은 친일파일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일제치하에서는 일본인이 상전이었고 친일파들은 그 밑에서 부하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해방이 되는 그 순간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밑에서 친일파들이 다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그야말로 그들이야말로 해방이 된 셈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참 우리는요 기묘한 역사를 통과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덮여져 왔거든요. 사람들이 아픈 걸 왜 꺼내느냐, 그걸 꺼내다 보면 다친 사람 한둘 아니다. 어쩌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 친일파라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서 문득 그래, 이렇게 비극적이고 아주 그 엄정한 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생존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밝힐 건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오늘 바람에 태극기가 엄청나게 휘날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봤는데, 청취자 박재용 씨도 다시 국사책을 꺼내보았습니다 하셨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국사책을 꺼내서 먼지를 쓱쓱 밀어내고 129쪽에 1, 독립의식의 성장과 3.1운동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쪽부터 읽어봤습니다. 참, 우리의 3.1절에 저기 우리나라랑 아주 가까운, 어쩌면 가장 가깝지 않은 그 희한한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 FM 영화음악에서는 오늘 아주 의미 깊은 행사가 있었을 그 나라에서는 정말 그 화려하게 배우들이 웃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더군요. 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바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의 그 소식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시상식장에 보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근사하게 차리고 나와서 그 캐서린 헵번의 그 추모사를 하더군요. 그 작년에 사망한 여러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인 캐서린 헵번. 자, 바로 줄리아 로버츠가 최근에 찍은 영화에 그런 강한 여성, 어쩌면 이렇게 힘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가 있죠. 그 여성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모나리자 스마일인데요. 사실 저희 FM 영화 음악이 청취자 초대 시사회로 마련을 했어요. 3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스카라 극장에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게시판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거기에 그 시사회 그 신청란에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자, 그 모나이자 스마일 중에서 우리 곡 한 곡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빈진영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켈리 로울랜드가 부른 I'm Beginning to See the Light. 네, 2004 아카데미 시상식 제76회를 맞았죠. 오늘 그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을 이제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FM 영화음악에서 소식과 뒷이야기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늘 이 시간에 들려드리던 민동현의 DVD 만담은 이번 주 한 주 잠깐 쉬고요. 대신 전 씬의 20일 기자이자 이제는 저희 FM 영화음악의 수렁에 깊이 발을 담근 백은하 씨를 모시고 아카데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은하 씨. 안녕하세요. 수렁에 깊이 발을 담궈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인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을 오늘 백은하 씨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이제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고요. 네. 다시 한번 뭐 반지의 제왕의 이 위상을 전 세계로 알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반지잔치였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5회 그 아카데미 시상식의 뭐 모든 그거는 반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얘기였다면 네. 올해는 정말 뉴질랜드에 그러게 말이에요. 키위 분단의 뭐 이런 그 급습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만큼 반지의 제왕을 빼놓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런데 약 한 달 가량 빨리. 예. 시상식이 있었어요. 보통 3월 말쯤 아니었나요? 예, 3월 한 29일 요 정도에 예. 했는데 딱 한 한 달 정도 빨리 이렇게 시상식이 올해는 그 진행이 됐고 그 이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베를린 영화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베를린 영화제가 이제 그 열리고 있는 중간에 아카데미 영화제의 어떤 시상 후보자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예. 그것들이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어떤 작품들을 고르나 하는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2월 5일날 개봉되는데 2월 5일날 베를린 영화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1월 17일날 이미 노미네이션 발표가 났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2월 9일날 그 보통 아카데미 영화제를 앞두고 이런 만찬 같은 걸 하는데 네. 배우들이 모두 거기로 몰려가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그것들을 이제 이미 베른 영화제에서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베른 영화제가 굉장히 썰렁했다고 하죠. 굉장히 썰렁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스타들 특히 뭐 개봉작으로 했던 콜드마운틴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들이 굉장히 늦게 도착하는 그런 그 기현상을 낳기도 네. 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총 그 이 아카데미 시상식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네. 뭐 가장 아까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11개 부분에 반지의 제왕, 그 왕의 기환이라는 세 번째 시리즈가 네. 올랐는데요. 네, 후보작으로 그, 올랐고 그리고 11개 부분을 다 정말 놀랍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이제 그 뭐 타이타닉이나 이런 영화 배너 같은 영화들이 네. 14개 부분을 올라갔다가 11개 부분을 탔는데 네. 이번은 11개 부분을 해서 11개 부분 다 탔으니까 이건 기록이에요. 그런 기록이죠. 네. 네. 그것도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네. 할리우드의 영화가 아닌 네. 뉴질랜드의 어떤 산업을 이렇게 밑받침을 한 그런 영화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아카데미의 선택 같은 것들이 이미 1, 2, 그러니까 1부, 1부에서 이렇게 약간 그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만 상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 반지의 제왕이. 그런 것들을 아, 3부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아카데미 회원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지를 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줘야겠다. 네. 왜냐면 피터 잭슨이 더 이상의 반지의 제왕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부문에 이제 수상을 한 거죠? 반지의 제왕이? 가장 큰 뭐 작품상, 감독상, 예. 그리고 각색상, 예. 편집상,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 작곡, 주제가, 음향, 시각효과. 이렇게 11개 부분이 어? 되는 거. 거의 다 휩쓸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작품상을 주면 감독상까지 똑같은 영화에 안 주잖아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감독상이 감독상을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분분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작품상에 대해서는 이미 뭐 그 반지의 제왕이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 휩쓸면서 그 시상식장 분위기는 어땠죠? 그 시상식장 분위기들은 완전히 어떤 단체전을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보통의 네. 이제 그 감독이나 배우 몇 명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완전히 이렇게 그 풀샷을 비추면서 사람들의 네. 이제 면면들 그 표정 변화 같은 네.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피터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지막 작품상을 그 받기 전까지의 표정은 약간 긴장한 듯한 느낌 같은 것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물론 그 많은 그 것들에서 다 받아가긴 했지만 작품상이란 거는 이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상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감독상을 받았을 때 어떤 멘트와 작품상을 받았을 때 멘트는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하면 그 발음 억양이라든지 뭐 그 예. 태도라든지 그들의 뭐 의상 같은 것 때문에 좀 촌뜨기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 수상하러 온 사람 중에서 뭐 그 뉴질랜드 쪽 사람들도 있었고 뭐 호주 쪽 사람들 네. 호주 쪽 발음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네.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뭐 이게 그 와타나베 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그 제13세의 최연소로 그 여우 주연상 후보에 네. 오른 아가씨도 있었는데 예. 그런 아가씨도 이제 뉴질랜드 출신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어떤 미국 쪽에만 어떤 그 후보들을 올리지 않고 여러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후보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좀 보였어요. 네. 자, 이 그 영화제가 끝날 무렵에 빌리 크리스탈이 뭐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만 뭐 칭찬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찍었던 또 다른 배경인 롱아일랜드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자 뭐 이런 식의 예. 약간 섭섭한 그 심정을 토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우리 반지의 제왕 중에서 한 곡을 듣죠. 이번에 그래요. 에스트루들. 예. 예. 애니 레녹스의 Into the West가 그야말로 주제가상을 네.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음악을 맡은 하워드 쇼 역시 작곡상을 수상을 했죠. 자, 김유림 씨가 신청하신 곡 Into the West 들어보죠.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의 주제가 애니 레녹스의 Into the West 들어봤습니다. 자, 제76회 아카데미 시상식 소식, 오늘 백은하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아카데미 시상식의 그 사회자 빌리 크리스탈이었죠? 예, 빌리 크리스탈이 이번에 또 4년 만에 네. 그 굉장히 오랫동안 빌리 크리스탈 하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네. 떠올릴 만큼 이제 빌리 크리스탈의 아카데미 쇼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린 어떤 네. 그런 것들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이 작년 같은 경우는 스티브 마틴이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빌리 크리스탈이 가진 어떤 고루한 그 재미 같은 것들은 네. 조금 못 미쳤던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빌리 크리스탈이 이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게 바로 오프닝 쇼였는데요. 네. 이게 바로 4년 만에 귀환한 자신.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그 사회자의 귀환이라는 거를 앞부분에 쇼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구경하던 빌리 크리스탈이 이제 무슨 캠코더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영화관 이렇게 찍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반지를 딱 끼게 절대 반지를 딱 끼고 네. 나니까 갑자기 영화관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들어간 이후에 터미네이터의 부활처럼 네. 자신 이렇게 안에서 깨어나지 이렇게 딱 깨어나고 나서 뭐 마스텐 커맨더라든지 아니면 뭐 시비스켓의 장면 장면으로 자기 얼굴들을 컷들을 탁탁탁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해나가면서 네. 그 모든 이제 그 아카데미 특히 그 작품상 후보로 올랐었던 모든 작품들의 자기들 이렇게 끼어 맞추면서 결국 마지막에 잭 니콜슨이 네.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네. 어느 순간 이 반지의 제왕이 아닌 이 사회자의 제왕으로서 자기를 귀환시키는 그런 네. 마지막까지 하면서 다시 귀환된 장면으로 이제 딱 무대 위로 등장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제76회 아카데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아주 재치 있는 오프닝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굉장히 검은색을 많이 띄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택 옷들을 네. 많이 띄었고 그런 것들 이제 빌리 크리스탈의 이런 굉장히 유쾌한 어떤 사회와 함께 이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뭐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작부터 이 작품상들 각 작품상에 이제 거론된 그 영화들에 대해서 거의 뮤지컬을 하듯이 빌리 크리스탈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네. 특히 이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그 이번에 소피아 코폴라의 노래 그 작품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말론 브란도를 깨우는데 그 잠자는 말론 브란도를 깨우는 데만 27일이 걸렸는데 당신 27일 만에 이 영화를 찍었군요. 라는 말을,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깜찍한 모습 같은 것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도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작품인데. 그렇죠. 상은 뭘 받았죠? 이번에는 이제 각본상에 그쳤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코미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 이제 빌머레이라든지 이렇게 그 상들이 좀 고루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반지의 제왕이 이제 다 많이 몰리게 됐죠. 예. 이번에 뭐 반지의 제왕,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외에 뭐 미스틱 리버라든지 콜드 마운틴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작품들은 또 어떤 수상을 했죠? 예. 미스틱 리버 같은 경우는 남자 조연상, 주연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쇼 펜과 팀 로빈스죠. 예. 팀 로빈스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어렸을 적에 이제 그 변태 성육자들한테 이렇게 납치돼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학대를 받게 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이 그 시상식 멘트에서도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희생자들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역시 이제 또 의식 있는 배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갔고요. 네. 아무래도 숀 펜이 시상식을 정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아주 그 강단이 있고 뭔가 다르잖아요. 개성 있는 배우. 네, 그래서 이제 또 특히 뭐 이런 그 뭐 어떤 거에 상을 주고 이런 네. 특히 연기에 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늘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숀 펜이 올까 안 올까에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등장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게 데드맨 워킹하고 그리고 스위덴 로우다운, I am Sam. 그리고 이번에 미스틱 리버까지 네 번인데 네 번째 만에 이제 드디어 상을 얻게 되는 그런. 근데 이번에 그렇군요. 예 미스틱 리버의 상을 준 것도 있겠지만 그 한국에는 아직 그 개봉되지 않은 21그램이라는 네. 그 아모레스 페루스를 만든 그 아, 알레한드로 네. 곤잘레투 이나리투 뭐 이런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새로 만든 21그램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쇼팬이요? 예 그 거기서는 이제 그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 그 죽은 그 심장 이식을 받은 남편 그 남자의 부인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이 역할을 나오미 와츠가 하게 되고 네. 이 나오미 와츠도 이 영화로 노미네이션이 됐지만 물론 이제 여우 주연상은 딴 사람한테로 네. 돌아가게 됐죠. 여우 주연상은 누가 받았죠? 바로 샬리즈 테론 몬스터라는 영화에서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은 안 됐고요. 예, 아직 개봉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이는 클립만 해도 그 아름다웠던 샬리즈 테론이 어쩜 저렇게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스윗 노벤버라든지 데블스 아드버킷에서는 그야말로 금발미 네. 우리 임지은 프로듀서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파. 그런데 세상에 예. 이 원스토어에서는 굉장히 이미지 변신을 했어요. 예, 13.5kg 정도 몸을 불렸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른 어떤 창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얼굴 자체도 굉장히 약간 덕지덕지한 어떤 네. 이렇게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이 샤를리 스테론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죠. 정말 아카데미는 미인이 이상하게 분장을 하고 나오면 상을 주나 봐요. 니콜 키드만이 코를 붙이고 나왔을 네. 때만 상을 주는 것 네. 같은 그런 경우죠. 근데 참 그 저기 다이안 키튼이 섭섭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이언 키튼이 정말로 그 노익장을 또 가시하면 네. 굉장히 발랄하면서 이렇게 매니시한 눈길을 또 입고 네. 오늘 딱 등장을 해서 이제 뭔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얼굴을 좀 보였었는데 네. 또 젊은 후배한테 이렇게 네. 이렇게 뺏겼을 때의 느낌은 약간 이렇게 얼핏 스쳐나 지나가는 게 표정이 약간 네. 아쉬움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네. 사랑할 때 버리기 아까운 것들에 한 영화로 참. 아까운 것들 사랑할 맞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예. 아, 이렇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네 이걸로 좀 최근에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보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상들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소피아 코폴라가 이제 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그 각본상을 받으면서 또 예. 왕가이를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귀에 속삭이는 그 말이 네. 마치 그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때 이 소피아 코폴라가 왕가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많은 영감을 준 감독이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영감 같은 것들을 좀 쥐어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피터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상을 받았었을 때 했던 그런 그 수상 소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8mm 비디오 카메라를 나에게 사주시고 그 사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자기는 영화라는 걸 처음 찍게 되었고 그 네. 부모님들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부모님들한테 이 저기 상을 바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샤를리 스테론이 부모님에게 바치는 그 어떤 헌사 같은 소감도 감동적이었죠. 예, 샤를리 스테론이 이제 개인사인데요. 이제 어릴 적 어머니가 그 정당방위로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폭행하려는 그 샤를리 스테론 아버지를 15살에 이제 권총으로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어릴 때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샤를리 스테론이 지금 정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네. 성장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 그러나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면서 이제 이렇게 딱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딱 비치는데 어머니는 정말로 이제 울고 있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보였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상업적인 네. 상업적인 쇼라고 볼 수 네. 있지만 그래도 그 상을 받는 배우들한테는 그만큼의 어떤 큰 감동 같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 쇼가 정말 1920년부터 지금까지 76회라는 동안 길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원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예. 예. 여우조연상을 누가 받았죠? 여우조연상은 드디어 르네 젤리거가 작년에 예. 그 시카고로 예. 같이 이제 니콜 키드만 르네 젤리거는 더 이상 뭘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런 그 고배를 이번에 예. 이제 여우 조연상으로 네. 그것도 콜드 마운틴에서 니콜 키드만하고 같이 등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자신이 받는 그런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참 이 아카데미 해마다 아카데미의 특징을 또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공로상을 누구에게 주냐인데요. 예. 올해 공로상은 바로 블레이크 에즈워드 감독이었고요. 예. 예. 뭐 티파니 아침을 뭐 핑크 팬더 그리고 뭐 우리에게 뭐 텐 이런 영화라도 알려주고 예. 아 맞아. 그것도 있죠. 빅터 빅토리아. 예. 예, 예. 특히 이번에는 그 오랜 그 뭐랄까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줄리 앤드루스가 같이 예.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수상 멘트를 이렇게 보낼 때 이제 아내에 대한 정말 사랑을 담아서 영국에서 온 우리의 그 소프라노 노래 잘하는 내 아내. 하지만 입은 거친 내 아내에게 이 상을 바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랜 공로상도 공로상이지만 작년 2003년 한 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뜬 많은 배우, 네. 제작자, 감독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캐서린 헵번을 비롯해서 네. 이제 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바보프의 얘기를 예, 그 어떤 바보프의 또 뒤를 또 잇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또 톰 행크스가 네. 어떤 그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런 톰 행크스가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100년을 살았던 이 희대의 코미디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뭐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추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마련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그 미국에서 자신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 잔치라는 것 자체가 참 좀 부러웠어요. 그렇죠. 예. 참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 3월 1일인데 이 3월 1일에 그들의 잔치를 이렇게들 우리가 주목을 하고 깊이 있게 다른 것만 봐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백은하 씨. 예. 오늘 고맙고요. 네. 예, 이것 때문에 뭐 그 시상식도 생중계되는 걸 쭉 보셨겠어요? 예. 그 왜 아침 8시부터 이렇게 6시간 동안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한참 눈이 매우 아팠습니다. 예, 고맙고요. 자, 네. 우리 음악 같이 들어볼까요? 예. 그 블레이크 에드워스 감독에게 올해는 공로상을 줬는데 자, 블레이크 에드워스 감독 등장도 아주 코믹하게 자신의 영화 핑크 팬더의 분위기를 아주 가득 풍기면서 등장을 했죠. 그 노우 감독이 참 그 부분도 보기가 좋았는데 헨리 맨슨이의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핑크 팬더의 테마 들어봅니다. 김점례 씨, 김상민 씨, 그리고 황소연 씨 잘 들으셨어요? 아, 신청하신 곡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케빈 쉴즈의 City Girl이었습니다. 산책 FM 영화 음악. 27시에 액터. 야, 뭐 이제 결혼하면 섹스는 좀 마음껏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잖아. 아, 근데 어디 결혼하고 좀 지나면 그러니? 여자도 아니고 중성적인 취급받잖아 아예. 시내 한복판 극장 벽면에 지하철 대합실과 버스 옆면에 알몸에 두 다리를 쩍 벌린 채 이 여자가 앉아있다. 어디 덤빌 테면 다 덤벼봐 하는 눈빛으로 세상에 부끄러울 것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은 바람난 가족의 문소리를 보며 변신을 이야기한다. 들꽃 같던 순임 씨는 어디로 갔냐고, 수줍은 공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혹 그녀를 만났던 첫 순간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서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기차에 탑승해야 한다. 저 이거 드실래요? 박하사탕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려고 노력해요. 저 공장에서 하루에 그거 1000개씩 싸거든요. 전 박하사탕이 되게 좋아해요. 정말요? 예. 마주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박하사탕을 내밀던 순임 씨. 문소리가 처음 우리의 시야로 들어온 것은 설경구의 아련한 첫사랑으로 출연했던 박하사탕을 통해서였다. 모래바람 속에 긴 치마를 휘날리며 사라지던 뒷모습. 구정물 같은 세상에 손을 담그게 된 옛 애인 앞에서 끔뻑끔뻑 눈물을 퍼올리던 그 막막한 표정.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던 교사지망생 문소리가 불쑥 들이민 박하사탕의 오디션 원전은 바로 이창동 감독과의 질긴 인연으로 배우로서의 가파른 선로 변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나 돌아갈래 라며 오열하던 설경구라는 배우의 등장에 가려져서 문소리의 첫 인사는 다소 조용히 건네주게 되었다. 너 전화로 뭐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지? 묻고 싶은 게 뭐야? 네. 왜? 왜 나한테? 왜 나한테? 호텔 갖다 줬어요? 왜 나한테 꽃을 갖다 줬냐고? 잘 모르겠는데. 너 내 진짜 이름이 공주야? 네. 왜요? 공주 친구는 좋겠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좁은 아파트에 갇혀 살아야 했던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 빛의 파편을 비둘기로 나비로 만들던 외로운 세계의 마마. 오아시스는 순하디 순하기만 보였던 문소리에게 얼마나 지독한 면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영화였다. 웅크린 손과 찌그러뜨린 얼굴 속에 고통과 욕망을 꽁꽁 가두어 놓았던 공주는 불쑥 아무 문제 없다는 듯 휠체어에서 일어나 노래하고 웃으며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그러나 황홀한 판타지를 선사했다. 바람난 가족은 파격적인 노출부터 남이 하려다 버린 영화라는 주운 글씨까지 지체 없이 달려오던 이 배우에게 처음으로 큰 고민을 안겨준 영화였다. 그러나 문소리는 결국 두 편의 영화로 받았던 때이른 트로피들을 침대 아래로 밀어넣고 기꺼이 35mm 육중한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한바탕의 소란이 끝난 그곳에는 베니스의 두 번째 티켓이 개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할게. 당신 아웃이야. 소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거실을 암코양이처럼 휘젓는 유부녀. 욕망을 스스로 위로하고 정직하게 분노를 터뜨리며 쿨하게 돌아설 줄 아는 여자. 바람난 가족을 통해 문소리는 순할 수도 독할 수도 있는 유연한 표정과 움츠릴 수도 뻗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팔과 다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바람난 가족은 배우 문소리에게 독립의 영화였다. 순박한 첫사랑의 초상으로부터 큰오빠 같던 이창동 감독으로부터 쏟아지던 트로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 문소리. 이창동 없는 문소리는 한낱 미숙한 신인 배우일 뿐이라고 폄하하던 말들은 바람난 가족 한편으로 조용히 사그라져 버렸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서 도축하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들. 효자동 이발사의 아내. 모두들 비중 없는 조연을 선택한 그의 결정에 놀랐지만 문소리는 늘 자신만을 향해 있던 카메라를 이제 스스로 유혹해야 할 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주연일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영화를 파악하고 있다며 뿌듯하게 말한다. 알싸한 박하사탕의 향을 벗고 뒤틀어진 몸을 풀고 지긋지긋한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발소 빗자루를 든 문소리. 그녀는 이제 결혼 정년기 남녀의 연애와 결혼, 사랑에 대한 영화 사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을 예정이다. 서른을 갓 넘긴 이 팔팔한 처녀는 먼 길을 돌아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27세 액터 문소리, 여러분 행복한 만남이셨어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악 박하사탕 중에서 이재진의 영화음악 오프닝인데요. 문소리를 만나면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청취자 김상민씨, 손난영씨, 이원서씨 신청하신 곡이고요. 우리가 문소리를 만나면서 들어본 두 번째 곡은 문소리가 오아시스에서 직접 불렀던 그 곡, 내가 마리였어요. 2004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니모를 찾아서 중에서 로비 윌리엄스의 비안더스에 듣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전승표 씨 신청곡입니다. 내일 FM 시네마 테크에서는 바로 애니메이션 평론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황혜림 씨와 함께 우리 애니메이션 가로 세로 깊이 보기 한 달 동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원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will lead me there soon.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